남조선에서 10일 온화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데 의하면 박근혜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더 낮아졌다 합니다. 박근혜의 측근들이 청와대의 비화도를 폭로하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친박계가 주도권을 비박계에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. 남조선 은행 등 정부의 기관들도 박근혜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.